하늘바람은 텅 빈 마음을 스쳐가는데 차가워진 벽에 기대어 멀리 밝아오는 새벽 하늘 바라보아요. 보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어 이젠 그대 곁을 떠나가야 해. 외로웠었던 나의 맹마른 그 두 눈에 그곳 따뜻한 사랑을 주었던 사람들은 웃음 지며 걷고 있지만 차갑게만 느껴지는 가을 하늘처럼